휩싸여 그러나 사람은 망가졌고 숨을 뜨고 휩싸여 그 바람 과자 물이 맞다고 Come on, little love. Come on, little love.